I'ma like it.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Let's get 'em. Let's get 'em. Let's get 'em. Let's get 'em. 한국 여기는 코리아. 아시아 제일 가는 강남 스타일이야. 이거는 내가 쓰는 말 한글이야. 작지만 뻑하게 큰 그런 나라야. 인터넷 속도는 우리가 제일 빨라. 네가 보는 TV도 제일 잘 팔려. 우리나라 자동차로 아우토반 달려. 인천에요 폴트에서 전 세계로 날아. Hello, 니하오, 건니치와 처음 뵙게 됐어. 반갑습니다. 살람 봉줄 끝에 타 우리 빅지를 들었다면 왔어 안녕.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K-pop 한국 K-pop 세계 모두 집합. 아리랑 고개 넘어 피는 무궁화 꽃 차려. 경례 싸워 태권도. 김치 떡갈비 불고기 맛있는 삼겹살 It's so tasty. 김밥 떡볶이 비빔밥 맛있는 삼계탕 It's so tasty. Hello 니하오 건니치와 처음 뵙게 됐어 반갑습니다. 살람 발끝까지 벤지 스웩 make it slow. 제이후는 멋진 스트릿 댄스 하고 핫 보이스 민표 MG도 check it. 태극기 휘날리며 삐아지가 왔네. 우리나라 만세 모두 같이 건배. 모아내면 독한을 벌려 you know. 이긴 너 we win.